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. 사랑한다면 왜 헤어져야 해? 그 말 나는 믿을 수 없어. 하얀 찻잔을 사이에 두고 그대에게 하고 싶은 말. 사랑한다는 말하기도 전에 떠나가면 난 어떡해. 홀로 애태워 그 많았던 순간 우리의 얘기 저 하늘에 그대 가슴에 뜨고